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설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 총 광주본부장, 전교조 광주지부장, 전 통합진보당 성원 등 각계 인사들이 6일 이전에 전라남도 총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퇴진과 추종세력 처벌, 악폐 청산,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용환의 비망록을 통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악폐의 진원이 청와대의 종북소동 공작정치에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 하에서 희생되고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어야 하며 범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중의 설에 의하면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 행동이 7일 서울에서 문화예술계 여시찰 명단을 작성한 장본인들의 처벌과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